내 삶의 밑바닥 난 떨어지 어두운 터널 속을 꺾고 있어 내게 잔인하고 두려운 하루를 홀로 버티고 있어 멀어져가는 것이 복도 낯선 길 위에 지치리도 복도 없이 내가 맞는 길을 가는 가에 답할지도도 하나 없어 위로 가는 길은 절대 다시 뒤로 가기 싫은 막막한 미로야 피눈물 대신 피땀 흘리면 나를 위로 너 사람들은 내게 말해 그 정도의 고비는 지나가는 소나기라고 성공을 낳더라면 두려워도 실패라는 덫이 갈라고 그래 나는 고통이란 미끼를 덮어 문지 방황하는 거야 지친 열정의 날개를 잠시 접어둔지 그렇지 어둠 터널에서 울고 있어 내게 잔인하고 두려운 나를 홀로 버티고 있어 손을 밀어도 날 잡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내 아픔 내 눈물을 타고 위로 빠져나가고 있어 하나 없이 차가운 말들 분홍토를 꿈은 좀 접어 포기란 말들이 내 길을 따라가며 절망감만 커져가 희망이란 하늘을 주변 사람의 손으로 가린다 나 살리기도 하며 버티고 있어 날 째려보는 차가운 시선들이 실성하지 않은 말을 찾아봤자 누군가의 광대 너와 그냥 남은 너가 수라는 지금은 지워져 그 말을 들으며 약해져만 가는 내 자신을 외쳐줘 떨어지 어둠 터널에서 울고 있어 내게 잔인하고 두려운 나를 홀로 버티고 있어 손을 밀어도 날 잡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내 아픔 내 눈물을 타고 위로 빠져나가고 있어 있던 나를 끌어내 좀 더 빠르게 이것을 run away I'm on the elevator 난 올라갈게 어두웠던 내 과거 탈출해 내 깜깜했던 앞길을 비춰 미쳐버릴 듯 지겨운 시간 잊혀져버릴 때 네 길을 뛰어 외면하던 새로운 시작에 종소리가 울리며 나는 놀라 찾지 내 손을 잡은 펜트하우스로 데려다주마 elevator